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 가슴마다 햇빛이 솟아 고요한 저 성당에 종이 울린다 아 흘러간 주 과거를